남조선 동아일보가 20일 일본 교도통신의 보도를 인용해서 폭로한 데 의하면 최근 일본에서 중학교 입학을 위한 소학교 학생들의 시험 때 독도 영유권 주입의 목적을 둔 진실이 아닌 왜곡된 역사 문제가 제시되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.